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새에 즈음하여 최근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이 특집했습니다. 기내신문 호로야 앙골라의 통신, 국영텔레비전 방송, 민족라디오 방송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업적에 대하여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도했습니다. 페루의 깔랴 5.1번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씨라는 제목의 글을 온근 세면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신문 드리브나 뽀뿔라르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 전승업적과 건당, 건국, 건군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습니다.